먹어줘 사탕보다 더 스윗하게 스마일 꼬마 아이처럼 스마일 네 미소를 보여줄래 찾아뵙나 이래도 돼 싶어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넌 한결같이 이뻐 I love you 있을보다도 Yes I do 투명해 너는 baby 흩날리는 머릿결 사이로 yeah. 아름다움이 흘러넘치잖아 상상만 하던 이상형이 맞아 꿈속에서만 봤던 그녀를 닮아 마음은 괜히 떨려 보물같은 널 갖고 싶단 말만 속에 던져 마냥 예뻐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첫 눈에 반한 것 이유가 이게 다야 유난히도 완린했던 내일 밤 그 꿈속처럼 내 곁에서 머물러줘 사탕보다 더 스윗하게 스마일 꼬마 아이처럼 스마일 네 미소를 보여줄래 오늘도 내 시선은 네 앞에서 멈춰 언제나 봐도 예뻐 너를 위해 혼자 걱정해 내가 먼저 말하면 가벼운 남자라고 생각하겠지 이제 됐어 네가 싫어질 정도 너 난 네가 너무나도 적고 너만 생각하면 답답해 괴로워 하지만 알지 어차피 똑같이 내일도 이젠 좀비가 됐어 널 향한 내 배포는 꽤 커도 다른 애들과 몇 배속 차이가 나니까 다치지 않게 be careful 그래 난 네가 좋아 마냥 밀어내면 난 네가 무례해서 좋아 나 필요 없고 꼭꼭 닫고 다운 놓아 함께할 수 있다면 난 부르 좋아 유난히도 완듬했던 매일 밤 그 꿈속처럼 내 곁에서 머물러줘 사탕보다 더 스윗하게 네가 느낀 이 느낌 그게 전부가 아닌 그 이상 보여줄게 My heart is only for you 너를 위해 뭐든지 나 할 수 있어 슬픈 눈물 따윈 없는 네 꿈을 깨지는 말 한 줘 유난히도 눈부시던 내일 찾던 그대처럼 내 곁에만 머물러줘